자, 오늘은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자,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합기는 100불입니다. 근데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의 차이는 1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의 가격은 각각 얼마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세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 100불 하고 10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답은 얼마일까요? 5불하고 105불입니다. 그렇죠? 5불하고 105불. 그렇죠. 그렇죠.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아니면 그 100불, 10불 이렇게 하십니다. 너무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실험을 하버드, MIT, 프린스턴에서 해봤는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100불, 10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에서 했는데 80% 정도가 100불, 10불. 뭐 그랬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게으름. 사상 최초로 심리학자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 카드먼이라는 분입니다. 다니엘 카드먼.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생각을 위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이 두 개로 나눴습니다.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시스템 1이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2 더하기 2 그럼 얼마예요? 4. 별로 생각을 안 하시죠. 그죠? 이게 시스템 1. 근데 27 곱하기 12. 그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27, 270에다가 뭐 54를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시스템 2입니다. 2. 예.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시스템 1을 많이 씁니다. 그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시스템 1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간에 보았던 고릴라 시험은 참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고릴라 두 번째는 보셨죠? 근데 사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처음에는 6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끝에는 5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3명이 사라졌죠. 또 중간에 저렇게 칼라들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다 찾아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변화를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고릴라가 어딨어? 내가 못 봤는데 시스템 완만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 심각한 것이죠. 그죠? 예.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만 다다 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이렇게 글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스템 완이 개입되면 결론이 먼저 도출되고 주장은 이후에 나온다. 자기의 그냥 감정이나 느낌을 먼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뒤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죠. 그렇죠? 예. 생각의 훈련이 안 돼서 시스템 2가 작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한 것만 다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고집스러워합니다. 그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그러냐? 시스템 2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책을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 텔레비전 보면 그건 시스템 1만 계속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멍하니 그것만 쳐다보겠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면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림을 그려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죠. 자기 보고 느끼는 것만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단순함은 정직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함이라는 것을 생각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함은 바르게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생각하면 깊어집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경은 시스템 1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2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려 한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느낌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읽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내라. 시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에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신 어느시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읽어서 어떤 느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 느낌, 직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애씀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설득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큐티 훈련을 합니다. 큐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해가 돼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말씀이 설득해가는 과정이 바로 큐티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시스템 2가 작동해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른 것들을 성경을 바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잘못한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고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이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이게 바로 시스템 완만 작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보호법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신약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 완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 배경과 또 그 문맥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하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도덕법, 윤리법입니다. 근데 2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러니까 시민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재판장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판결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들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줬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법이 무엇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그만큼씩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형의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타상은 타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외국인이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동등해야 된다. 그만큼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자,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힘이 있던 사람이 있고 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힘이 있던 사람이 힘이 없던 사람 일을 부러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일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 말씀이 주었던 시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그 사람이 한 것만큼 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하게 그 법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입은 손해는 아주 크게 느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보다 작게 느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죠? 운전을 하다가 뭐 조금 다른 생각을 해서 뭐 한 뭐 10초, 20초 이렇게 머뭇거리면 뒤에서 바로 빵! 이러죠. 그리고 지나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다 욕을 한 바닥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10초, 뭐 5초도 안 되죠. 어떤 거죠. 한 5초쯤 그렇게 멈칫했는데 아, 그거 이렇게 욕 먹을 짓인가? 근데 가만히 저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조금 늦게 가면 왜 저렇게 빨리 정신 안 차리고 빨리 아까 뒤에 차를 밀리게 하나. 사람들이 동업이 힘들다고 해요. 동업 같이 일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네,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나누는데 법대로. 그래도 나는 늘 손해받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심성이죠. 우리 심성.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죠. 똑같이 해라. 네,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 만족하지 못한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두 대 때려 속이 시원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는 이, 너는 너. 자, 두 번째 이 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네, 벌은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예, 죄가 억제되지.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9절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생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자비를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다. 죄인들이다.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법이 있는데 그 벌에 대한 그 죄, 그 법에 대한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지키겠죠. 그렇죠? 법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뉴질랜드 와서 놀란 거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벌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 60km짜리에서 61km가 됐어요. 벌금이 얼마가 나옵니까? 80불이 나왔어요. 80불. 근데 저희 집 한 달 렌트, 한 주 렌트비가 뭐 100, 뭐 한 4, 50불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나온 거예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여기 스피드 카메라도 없고 경찰차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110도 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경찰차가 보이면 어떡해요? 자동으로 그냥 속도가 줄여지죠. 네. 왜 그렇습니까? 경찰차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벌금 안 내려고. 그렇죠? 벌금이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 벌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적게 짓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법의 절대성입니다. 자, 이 법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예. 신명기 19장 20절에 보십시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도 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부터 이런 악을 너에게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행동한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예. 돈을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갑니다. 벌을 받습니다.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죄에 대해서 긍휼히 불쌍히 봐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봐주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다. 죄를 짓는 것만큼 대가를 치른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죄를 뿌려놓고 악을 뿌려놓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오렌지가 나오겠지. 정신병자죠.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다가 바나나가 열리겠지.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뿌렸는데, 죄를 뿌렸는데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뿌리면, 죄를 뿌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가 악을 뿌려놓고, 죄를 뿌려놓고 선한 것을 기대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막 뿌려놓고, 정령의 것들을 막 뿌려놓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거짓입니다. 뭐 목사님, 나쁜 놈들이 더 잘 살던데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나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씨를 뿌리고 있다. 죄의 씨를 뿌리고 있다. 악한 것들을 뿌리고 있다. 그러면 그 악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그 결과를, 그 대가를 내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아주 기본적인 절대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가벼움입니다. 네.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악한 씨를 뿌려놓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뿌린 그런 죄의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의 씨앗들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예, 심각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회개했다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 지금 과거에 자기의 죄들이 자꾸 생각난다. 아, 그때 내가 그 죄 줘갖고 이 벌 받나. 예, 그것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악을 육신을 위해서 뿌리면 육신의 열매를,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걸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뿌리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악을 뿌리면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내가 거둡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양, 그죠? 내가 진정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나의 죄에 대한 부담이나 내 죄에 대한 대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도 진짜 아프지도 않다. 고통스럽지도 않다. 대가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계속 지으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죄의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착각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눈물을 뿌리고 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느냐. 죄가, 내 죄가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 예, 이것이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짓는데 그래 계속 죄를 져라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계속 짓도록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다가, 예, 죄인으로 인생을 망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그 죄의 대가, 죄의 아픔, 죄의 고통, 그것을 내가 절절히 알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돌아서서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은 너가 다른 사람 실은 그만큼의 아픔이다. 네가 당한 그 아픔, 그것이 죄에 대한 고통이다.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멈춰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 가시는 것이지.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늦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늦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야 이 집도 때려. 예? 누가 나한테 자동차를 달라 그러면 야 내 집도 가져가. 예? 돈 빌려 달라 그러면 다 가져가. 예?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바르게 이해될 건 무엇이냐면 개인적 관계와 어떤 법적인 관계를 사회 속에서 작동되어 있는 원리가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판관의 윤리와 개인적 관계 속에서의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 했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죄는 다 있고 죄를 짓지 마세요. 또 내가 당신이 또 죄를 지면 내가 또 용서해 줄 겁니다. 끝까지 용서할 것이니까 계속 죄 지세요. 안 되죠. 그거는 재판관이 할 일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예, 재판관 앞에 가서 거의 합당한 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될 재판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원리는 사랑과 용서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의 얼굴을 손등으로 치는 자. 그것은 아주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발해서 속옷을 원하는 자. 그 당시에는 옷을, 겉옷을 송사해서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것은 그 추운 날씨에 자기를 덮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속옷을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해치는 자입니다. 또 로마의 법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 있으면 너 내가 지금 오리 동안 뭘 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자. 내 지고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갔을 때 그죠? 그 뭡니까? 예, 시몬에게 죽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똑같은 것. 그래서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 법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자꾸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악한 자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내 자유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내 물질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 보복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는 것이죠. 예.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맞죠? 내가 속옷을 뺏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속옷을 뺏어가려고 그러면. 예. 이게 이제 같이 악행을 하고 같이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는 눈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말 입담을 때리면 덮밤을 대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당신에게 보복할 마음이, 당신에게 대적할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난 당신이 나를 비록 나를 때렸어도 난 당신한테 당신과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물건을 뺏으려 해도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나도 당신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만드신 것이냐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 일은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감당하도록 그 대가를 치르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사과나무를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가 나오듯이 악한 것들을 뿌리면 악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항해서 악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선을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 내가 악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선을 이 땅에 뿌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것이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선으로 내가 대항하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원수 갚는다고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계속 악이 우리를 대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복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대적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 모두가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